행복한 라디오. 희성의 사랑은 맛있다 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 맛있고 달달한 과자 이런 거 드실 기회가 많을 텐데 저희 사무실에도 바삭하고 달달한 과자가 이렇게 한 상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달달한 거, 너무 단 거 많이 못 드시죠. 예. 뭐 그렇게 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입이 달 때가 있잖아요. 이상하다. 왜 입이 달지? 근데 이게 결코 좋은 증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이 이유 없이 달 때는요. 이제 그 비장이 안 좋은 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기의 흐름이 순조롭지 않아서 이렇게 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물을 좀 충분히 마셔주시고 우리 몸이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유 없이 입이 달 때는 또 당뇨가 의심된다고 하니까 이유 없이 입이 달 때는 한번 건강 체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 웃는 사람 홍경민과 차태현이 함께 부른 힘내송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힘내송, 예,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로만 힘내라고 하면 이게 힘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좀 힘이 날 뭔가 좀 좋은 걸 좀 드셔주시면은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신만희 장석훈 천정산삼의 그레이스강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로 산삼 먹고 힘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LA에서 이제 왔는데요. 네. 거기 어떤 손님이 그 한 70대 정도 아버님이 오셨는데요. 네. 수영을 네. 한 시간씩 하신대요. 와. 근데 너무 힘든데 네. 산삼을 드셨더니 네, 힘든 네. 걸 모르고 운동하신다고. 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오셔서 네. 또 두 박스를 사갖고 가셨어요. 아니 70대 네. 이렇게 수영하실 정도면은 굉장히 네. 건강하신 건데. 아니 건강하시대 하시고요. 네. 제가 봐도 그래서 안 힘드세요. 이제 우리 직원분이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힘들대요. 근데 힘든데. 수영을 하고 나면 너무 이렇게 뭐라죠? 개운하고 그렇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네. 거기다 산삼까지 드시니까 아이고. 기운을 받쳐줘서 네. 너무 좋대요. 와. 그리고 실은 부에나팍에도 네. 그 마라톤 하시는 분이 오세요. 네. 저희 집에 단골이신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오시는데요. 네. 그 동호회 여러분들이 꼭 오세요. 오. 근데 그 마라톤 그러면은 거의 뭐 2시간 40분을 달려야 되고 네. 저희가 아마추어들은 뭐 3, 4시간씩 그렇죠. 뛰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산삼을 꼭 6개월 전부터 한 한 3개월 전에부터 시작해서 드세요. 그러면 그 마라톤을 끝까지 네. 완주를 하신대요. 네. 그래서 산삼이 확실히 좋은 것 같다. 네. 그렇게 또 칭찬을 해주고 가셔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방송에 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진짜로 근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건강을 챙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예전에 보면 어머님들이 그냥 자녀들 좋은 거 주시고 네. 남편분 좋은 거 드리고 네. 그냥 혼자서 누른밥 끓여 잡수시고 예, 예. 식은밥 잡수시고 부엌에서 예, 옛날에 예.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친정 어머니 세대가 그러셨죠.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네. 진짜 많이 챙기세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좋으세요. 그냥 본인 챙기시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 너무 챙긴다 그렇게 네. 보일 수 있는데 네, 네. 본인이 그만큼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네, 네. 자식들이 오히려 예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네, 예. 나중에 안 챙기고 아파서 누우시면 그거 다 이제 자식들한테 민폐잖아요. 저만 손해고요. 예, 예. 그다음에 100불, 200불 물론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예. 저 같아도 뭐 이렇게 페이먼 나가는 거 딱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못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실은 더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또 이상해요. 오늘 그러니까 예, 날씨가 아까는 제가 분명 에어컨 틀고 왔는데 네. 내렸더니 막 바람 불어서 다시 외투를 입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날씨 이럴 때 오늘 또 세일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예. 방송 들어보시고 네. 오늘 같은 날 꼭 좀 한번 산삼 드셔보시고 네. 우리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예, 사시는 예. 것이 우리 네.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 꼭 들어보시고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 그레이스강 매니저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천정산삼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에도 있고 부연합하기에는 그 홈쇼핑 월드 같이 그 안에 매장이 있습니다. 아니 세일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오늘 많이 해주신다고. 네. 오늘 네. 벌써 내일이죠. 내일 모레 설날이잖아요. 설날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까지는 뭐 생산삼은 같은 가격에 해드릴 텐데 네. 지금 특별히 건산삼은 오늘만 네. 예, 특별히 이 윤복수 씨 방송에만 제가 할 거니까요. 네네. 예,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생산삼은 200불짜리는 50% 해드려서 100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0불짜리 생산삼은요. 네.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프리로 드리겠습니다. 와우. 그리고 500불짜리를 사시면 네. 요새 500불짜리가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300불짜리 꿀삼 한 병을 드려요. 네. 그러면 200불에 500불짜리 산삼 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내일까지만 할 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000불짜리는요. 네 달을 우려서 잡수실 수 있는 양인데 네. 거기에 400불짜리 파우치 한 박스를 드릴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60포로 들어있고요. 네. 산삼만 우려놓은 한 달분이고요. 네. 박스도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내일 모레 뭐 구정일 이제 설날이라 인사 가실 분들 네.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겠고요. 특별히 생산삼은 또 한 2, 3주 말리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빨리 드시라고 400불짜리 생산삼 파우치 한 박스를 선물로 예. 1000불짜리를 사시면 드릴 거고요. 네. 이 세일은 내일까지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드리는 세일은 뭐냐면요. 네. 지금 감기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말린 산삼, 건산삼 300불짜리를요. 네. 오늘 150불. 50%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요. 오늘 딱 20명께만 해드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20박스를 딱 꺼내놨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거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으로 오실 분들은요. 325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그 분수대 앞에 네. 저희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전화번호 213-388-1234번 388-1234번이고요. 네. 부에나팍 매장으로 오실 분들은 5300 비치 블루버드 부에나팍에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비치와 멜번길이고요. 네. 한남체인 건너편에 보시면 홈쇼핑 월드와 같이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213-388-1234번 388-1234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LA 매장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네. 한남체인 건너편 보시면 배버리 순두부 몰 예, 예. 안에 예 거기도 저희가 동일합니다. 213-388-1234 388-1234번으로 예약하셔서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 가시던지 아니면 아니면 부에나 판매장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 시간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니까 절대 소문내지 마시고요. 절대 소문내시지 마시고 얼른 가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13-388-1234로 먼저 전화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 오늘 건산삼 300불짜리를 150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서 드시면은 좋을까요? 일단은 물에 우려 드시는 방법도요. 이렇게 네. 말려놔야지 사포닌이 10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생산삼을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도 2-3주는 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건산삼을 사실 경우에는 오늘 바로 물을 부으면은요. 내일 저녁부터 드실 수 있게끔 네. 저희가 다 말려놓은 거고요. 예. 그리고 요새 지금 산삼주가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네. 손님들이 산삼주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산삼하고 건산삼하고 똑같은 날에 술을 부어서 한 달 있다 이렇게 색깔을 변하는 걸 차이를 보면은요. 네. 생산삼은 한 달이 지나도 거의 물이 술 색깔이 안 변해요. 오. 근데 건산삼으로 술을 부어놓은 거는 한 달 있다가 벌써 물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네네. 그만큼 말려놓으면 사포닌이 10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건산삼이 훨씬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물에 우려 드시면 거의 배변으로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뭐 이득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삼 같은 경우는 사포닌이 6가지밖에 들어있지 않은 반면에 7번을 쪄서 7번을 말린 게 홍삼이고요. 예. 그랬을 때는 사포닌이 18가지로 늘어나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흑삼이라고 좀 들어보셨죠? 그거는 9번을 쪄서 9번을 말린 것이 흑삼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또 홍삼보다 사포닌이 더 많아져요. 예. 그런데 이 천종산삼은 사포닌이 말리기 전에도 5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와, 그래서 예. 음량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저혈압은 또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혈압을 올려줘서 예.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사포닌이 천종산삼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그 건강식품이라던가 홍삼 제품 뭐 이런 건강식품 아무리 많이 드셔도 효과를 잘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사포닌의 개수가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것이 천종산삼이기 때문에요. 네. 천종산삼을 드신 분들은 거의 효과를 다 보신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아니 특히 저는 우리 그레이스 강 매니저님 볼 때마다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게 그 산삼 덕이 아닌가. 네. 저는 정말 예. 감사드리는 게 제가 원래 우리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잘 네. 아세요. 네. 제가 너무 건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네.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올해 정말 감사했던 거는 감기가 얼마나 독했어요. 예. 올해 예. 독감이 너무 유행을 해서 그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너무 감기가 많이 걸려서 상담도 많이 하고 네. 그랬는데 저는 감기가 안 걸렸어요. 예. 그리고 같은 우리 그 이게 일하는 직원들 그 홈쇼핑 월드 쪽에서도 네. 손님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네. 직원들이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 네. 글쎄요. 감사하게도 제가 산삼을 한 4년을 넘게 먹다 보니까 네. 감기 안 걸리고 그래서 잘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저 집은 산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저 집만 감기가 안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드리냐면은 들은 얘기를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보통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왜 나 산삼 먹었는데 감기 걸렸어 이러시는 분들이 오세요. 오. 근데 저도요. 예. 산삼을 한 1년, 2년 정도 먹었을 때는 감기가 살짝 오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머리가 살짝 아파서 그냥 감기약 한번 먹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는 정도. 네. 근데 제가 4년을 넘게 먹었더니 예. 아무리 독한 감기가 걸려도 안 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몸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한 번, 두 번 드실 게 아니라요. 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매일 드시라는 게 아니라 네. 1년에 한 두 달 정도만 바짝 드셔놓으면 네. 3-4년만 지나면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 감기 때문에 올해 너무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산삼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이게 설맞이 특별 세일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오늘만 드리는 특별 세일은 건산삼 300불짜리 150불에 네. 주시는 거고 네네. 내일까지는 조금 더 있는 거죠. 다른 세일이. 네. 생산삼은 저희가 설맞이라고 해서 신문에도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네. 내일 15일까지는 200불짜리 생산삼은 100불에 해드릴 거고요. 네. 300불짜리는 두 개 사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릴 거고 네. 500불짜리 사시면 300불짜리 꿀삼을 드릴 거고요. 네. 1000불짜리를 사시면 400불짜리 파우치 한 팩을 회식을 드리는 거는 내일까지 해드릴 거고요. 네. 건산삼 300불짜리를 150불에 해드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예, 저희가 설맞이로 미리 선물 준비하시고 또 그동안 또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일 싼 거라도 먼저 드셔보시겠다라고 마음을 드셔보신 분들은 오늘 300불짜리 150불에 건산삼 구입하시면 오늘 바로 물 부으시면요. 네. 내일부터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삼주 같은 경우는 바로 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술로 드실, 좋은 술로 드실 거면 1년은 묵혀놓으셔야 되고 약으로 드셔야 된다 그러면 3년을 묵혀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산삼주의 효능은 우리 드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풍이 왔을 때 바로 왔을 때요. 3년이 지난 그 산삼주가 있다면 소주잔 한 잔을 얼른 드시면 네. 풀어진 쪽에 마비가 풀어집니다. 거의 네. 90% 풀어지는 거를 저희가 손님 사례를 봤고요. 예. 치매 초기가 있으신 분들,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아니면 손발이 차서 늘 저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다음에 갱년기 때문에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 그 밖에 또 지병들이 있으셔서 몸이 너무 고통이 이렇게 심하신 분들 있어요. 통증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무시기 전에 산삼주 소주잔 한 잔만 딱 드셔놓으면 네. 5분 안에 자고요. 그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술을 드셔서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네.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눈도 굉장히 맑아지는 증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험 들었다 생각하시고 산삼주는 꼭 담아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삼은 이제 지금 당장 좀 몸이 힘드신 분이 드셔도 좋지만은 아니 나는 아픈 데도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산삼주를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이렇게 세일할 때 사서 네. 담가놓으시면 딱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산삼을 이렇게 선물로 해드린다면 정말로 어르신들이 10만이 장석훈 그 이름만 봐도 힘이 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와, 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네. 실은 건강식품 이름 없는 거 갖다 주시는 것보다도 네. 이렇게 10만이 장석훈 천정사사 오늘 200불짜리 같은 경우는 1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100불만 투자하셔서 부모님에게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에게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정말 네. 좋은 선물로 기억하실 수 있고요. 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200불짜리 100불에 사시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리셔야 돼요? 예, 실은 뭐 이게 햇빛에서 말리거나 기계에다 말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식탁에다가 깨끗하게 씻으셔서요. 네. 페이퍼 타올을 올려놓고 한 2주 정도만 놔두시면 오. 저절로 자연스럽게 말라요. 네. 그리고 실은 씹어서 드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생산삼을 그냥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것보다도 한 2주 정도 말려서 한 뿌리씩 씹어서 잡수시면 네. 오래 씹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오래 이렇게 씹는다는 거는 치매 좋은 성분으로 또 흡수되기 때문에 배변으로 나가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에 우려 드실 때도 이렇게 말려놓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꿀이라 우리 꿀에 이렇게 재놓는 경우 오늘 우리도 꿀삼 판매하고 있지만 네네. 이 꿀삼 같은 경우는 감기 왔을 때 목감기, 인후염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가래, 천식에 마른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00불짜리 한 박스만 사셔도 한 달분입니다. 네. 근데 어디 가서 홍삼을 사시거나 건강식품을 사셔도 솔직히 100불 주고 제대로 된 제품 만나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 2, 300불 주셔야죠. 그렇죠. 네, 네, 네. 홍삼 제품도 그렇게 주셔야 네. 되는데 우리 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끝까지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게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 집 산삼 가져가셔서 안 드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200불짜리 100불에 구입을 하셔서 산삼 한 번씩 다려서 드셔보시고요. 그러면 감기도 예방할 수 네. 있고요. 그다음에 지병이라던가 몸이 허약하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걸로 감기 예방할 수 있는 제품, 식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산삼은 그냥 면역력을 올려드리는 제품이고요. 네. 산삼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려주는 제품입니다. 네. 우리가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체온이 1도만 높아지면 면역력이 30%가 올라간대요. 네. 그렇게 되면 지병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요. 대상포진이라든가 뭐 이런 병들도 실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님들 중에 의뢰에 흔히 있는 게 성인병이거든요. 예. 당뇨병 같은 경우도 지금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올려놓으시면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산삼은 첫째가 면역력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드실 경우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자, 10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213-388-1234 213-388-1234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 부에나팡 매장, 또 한남체인 앞 세 군데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일 정리해드리죠. 네. 생산삼은요. 200불짜리를 100불에 드릴 거고요. 300불짜리 생산삼은 두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500불짜리 생산삼은요. 300불짜리 꿀삼 한 병을 드릴 거고요. 1000불짜리 생산삼을 사시면 400불짜리 파우치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릴 거고요. 오늘만 드리는 세일은요. 건산삼 300불짜리를 50% 해드려서 150불에 해드릴 예정이고요.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매장은 3250 웨스트 올림픽에 있고요. 전화번호 213-388-1234번이고요. 부에나팍으로 오실 분들은 5300 비치블루버드 부에나팍입니다. 비치와 멜번길 보시면 홈쇼핑 월드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예약전화 213-388-1234 388-1234고요. 한남체인 길 건너 LA 매장에 보시면 배버리 순두부 몰 안에도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8-1234번입니다. 네. 10만이 장석훈 천정산삼의 그레이스강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워서 울긴 왜 울어 행복했다 할래요. 그까지 건 미련이야. 버리면 그만인 것을. 끈끈한 정 때문에, 정 때문에. 주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내가 왜 울어 서럽게 버림받은 바보라지만 원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까지 네, 송대관의 정 때문에였습니다. 자, 행복한 라디오 2부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맡기세요.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치과 아로마 2층의 이편한 치과 옷과 자수정의 250배 36가지의 강력한 생명의 기를 발산하는 기의 제왕 팔가와 킹슬리 영양 7보석 건강센터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아로마 1층의 제중한의원 당뇨, 혈압, 혈관 청소, 만성 피로를 한 방에 잡아주는 광동제약 경옥고 홈쇼핑 월드에서 행복한 라디오 2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깔끔한 맛에 고소한 소금 구이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푸짐한 양곱창 먹으러 가요. 양곱창이라? 토렌스에 맞는 구이집이 있다고? 학생!

213-385-1005로 연락주세요.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불리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요.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칠가에 있습니다. 발렛 파킹은 7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행복한 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낭만 가득한 쉼표인 유럽. 엄선된 숙박과 식사, 보다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된 패키지 여행. 미주 최초 베니스 2박 숙박으로 베니스 브라노 섬까지 관광. 스위스 알프스의 최고봉 융프라우 정상에서 즐기는 식사. 한결 더 여유로운 일정으로 유럽을 느껴보십시오. 고객 만족도 최고의 가이드, 인솔자 100% 동행. 고객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투어만의 유럽 여행. 유럽 여행 예약 문의는 하나투어 213-736-1212 213-736-1212 하나투어. 최신 럭셔리 콘도미니엄 엘리먼트 436을 소개합니다.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중간 사이인 오가와 버질 최고의 로케이션. 소음 제거를 위한 2인치 에어캡 인슈레이션 및 특수 이중창, 지진보험이 포함된 저렴한 HOA, 최신 설비 피트니스룸을 갖춘 럭셔리 콘도 미니엄. 타겟, 버스 정류장, 지하철, 마켓, 공원 등 모든 편의시설들이 도보거리에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전체 80% 솔드아웃. 74유닛 중 3베드룸 유닛 15개만 남았습니다. 세일즈 오피스는 431 사우스 버질 에비뉴에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5시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13500-0317 13500-0317. LA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어 HMO를 가입시키면서 치료하는 수미끼 한의원 제공입니다. 시니어 HMO 보험, 오바마 케어 보험, PPO 보험으로 이명, 어지럼증, 잘 안 들리는 귀, 자골신경통, 발, 다리 통증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 수맥 그리고 귀 한의원의 개별을 가원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팔이 저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팔이 저리면 무조건 목 디스크를 탓합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목 디스크로서부터 오는 환자도 있지만 팔이 저려서 오는 경우에 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다라고서 진단을 내리고 환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자골신경통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골신경통 하면 무조건 요추, 허리뼈에 신경이 눌려서 자골신경통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면서 팔이 저린 경우에는 목 디스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발이 저린 경우는 아주 치료가 잘 됩니다. 제가 보기에 목 디스크에서 발병을 해서 발이 손이 저리고 팔이 저린 분들인 경우는 약 한 20%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어깨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팔이 됐든 왼팔이 됐든 손가락이 저려서 여러분들 고생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목 디스크인 줄 알고 의심하고 옵니다. 또 여쭤보면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 디스크라고 해도 설령 목 디스크에서 눌린다 그래도 신경이 눌리질 않으면 전혀 여러분들이 저리고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팔이 저리다, 손가락이 저리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정말 목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린 것인지 아니면 어깨서부터 근육이 눌려서 여러분들 저린 것인지를 반드시 판명을 하시면 쓸데없이 돈 들이지 않고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고 잘 낫는 병이 손에 저리고 팔이 저린 증상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좌골신경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좌골신경통 하면 요추가 눌려서 여러분들이 좌골신경통인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인 경우는 케이스가 별로 없이 거의 다가 허리 엉치뼈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손이나 팔이 저려서 고생하실 경우에 목 디스크에서 고생하시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낫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수술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에 디스크가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허리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목을 치료하실 경우는 반드시 허리까지 치료하도록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13-388-5300 수맥 그리고 기 한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에서 유일하게 메디케어 HMO를 가입시키면서 치료하는 수맥 기 한의원 제공이었습니다.